행복, 기쁨, 사랑, 은혜가 넘치는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뜰한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주로 밥 대신 죽을 먹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만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죽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기술이나 비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눌러붙지 않도록 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성이 필요한 일이죠. 갖은 야채와 재료를 넣고 볶다가 쌀이나 밥을 넣고 물을 잔뜩 넣어서 끓여주다가 또 물을 부어서 끓여주고 계속 젓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딱딱하고 탱글탱글했던 밥알들이 물러져서 퍼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퍼져서 이게 물인지 밥인지 모를 정도로 걸쭉해진 죽이지만, 막상 이 죽을 먹고 뱃속에 이 죽이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프고 또 마음이 상했던 사람의 기력을 회복해 주기에는 묘약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막상 입에 들어가고 또 뱃속에 들어가면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시작할게요. 오프닝 멘트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오프닝 멘트 그리고 오늘의 말씀 클릭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지는 이 멘트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아침 그 음성이 들리세요? 이 아침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따스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시 9분, 네, 21초 지난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단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글, 또 축하 사연, 여러분들의 글들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 오프닝 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받기 원합니다. 4466님, 7889님, 이정민님 계속 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강소라 다리는 100만불짜리. 아침에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정말 붓고 아프거든요. 시작해봐 센샤. 정맥백을 탄력있게 붓고 아프고 무거운 다리엔 센샤. 하루 종일 가볍고 편안한 다리 너무 좋아요. 다리 자신감? 센샤. 동국제약. 걱정 없어요 KB손해보험. 안심하니까 KB손해보험. 국민 희망함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KB손해보험. 여보, 이번 추석엔 부모님 건강 좀 챙겨드려야겠어요. 드려드려 녹용 드려 러시아산 구전 녹용. 평양 한방연구소가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다려 만든 구전 녹용. 어디서 주문해? 02-3447-7777 3447-7777. 처음 끓이는 미역국 레시피 화면은 꺼져있고 내 손은 기름 범벅. 국도 쫄고 내 마음도 쫄고. 자기야 도와줘. 아 맞다, 나 노트 세븐이지. 홍채 인식으로 열리니까 자유롭게 남다르게 삼성 갤럭시 노트 7. 트렌디한 줄만 알았더니 품위가 있네요. K5 시그니처 말이에요. 원칙을 따지면서도 본능을 따르는군요. K5 GT 라인 얘기예요. 프레스티지한 K5 시그니처, 와일드한 K5 GT 라인. 취향은 달라도 선택은 오직 K5. 탄생 2017 K5. 현대자동차 8월에 고객감사 혜택. 하나, 산타페 등 10개 차종을 선수율 20% 이상 할부 구매 시 36개월 무이자. 둘, 아반떼, 아이오닉, 투싼. 1,000만 원 이상 표준형 할부 구매 시 50만 원 기프트카드 증정. 오직 8월. 더 많은 혜택은 홈페이지에서. 현대자동차.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OIL. 안산시 복음화대성회가 8월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빛나교회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저녁 7시 30분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위로, 회복이 함께할 이번 대성회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502-9490번, 지역번호 031-502-9490번, 빛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푸드앤 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 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 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멍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동화 오츠카에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C,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칼리 이온수기, 다이닝 푸드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팬프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상품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두마이의 치약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환방천연 샴푸와 치약 세트,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 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믿음의 기업 아로마 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함께 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극동방송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을 오는 8월 26일 금요일 낮 1시 극동방송 극동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600회 특집 공개방송은 지난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여 명이 참석하고 4만 4천여 명이 회심한 한국교회 역사적인 사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현장을 회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불어넣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현장의 소리입니다. God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Who is this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Who is this Christ that has done more to change history than any other man? 인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서울 극동방송을 비롯해 전국 극동방송 11개 지사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번 공개방송은 무료 입장이며 자리 제한으로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20-0114, 320-0114 극동방송이나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만나고 라고 문자와 함께 참석 인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낮 1시에 있게 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26일 금요일 낮 1시에 저희 극동방송의 극동 아트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Again 1973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방송을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 1월 28일 날 첫 방송이 됐는데 정말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이웃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총 800명이 넘는 게스트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이신 고 김중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재갈 성령, 또 고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뭐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했는데 특별히 이번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Again 1973이라고 해서요. 1973년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0만여 명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 서울 여의도 광장에 110만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4만 4천여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기간 동안 8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감동,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계 이러한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번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고 김정한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요. 전국의 서울극동방송을 비롯해서 전국의 11개 지사가 동시 생중계를 합니다. 무료 입장인데 저희가 극동방송 극동아트홀 자리 제한 때문에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만나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줄임말 만나고 네, 몇 분 오시는지 네, 문자 메시지 또 카톡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자녀의 손, 또 내 남편, 또 아내와 함께 오셔서 같이 방송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989님 만나고 6명 갑니다. 또 8465님 만나고 3명, 또 송윤주님 만나고 2명, 8582님 만나고 네 신청합니다. 라고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자 만나고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리 제한 때문에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고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낮 1시입니다. 낮 1시에 극동 아트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말씀이심을 전국 주부 발언대. 자, 이 시간 정지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아, 정지민입니다.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썸머 스페셜 동안에 네네. 저는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사랑했더라는 들으면서 지내고 아,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사랑했더라는 방송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똑같이 네. 네, 같이 만났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다른 게 없다가 이번 주에 막바지로 또 약간 제주 사역 하면서 네. 제주도에 또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휴가를 마지막 즐겼거든요. 좀 좋더라고요. 네. 제주도에 있는 이쁜 교회 또 찾아가가지고 네.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다. 네, 좋아요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자, 정말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또 네. 만나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지냈지만 또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은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어,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들 그 근황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런, 저희도 이 네. 방송만 들으면서 지냈어요. 라고 하시는 사연도 너무 좋고요. 어디 어디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어디 다녀왔는데 정말 시험 들었어요. 모든 이야기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샵 1069 한테와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장문은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으로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일상 소소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지금도 뭐 많이 덥고 한데 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주부들은 또 많이 바쁘잖아요. 네. 예, 어디 뭐 휴가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바다를 가야지라고 하셨는데 또 남편분께서 무슨 바다야 산이나 가자라고 하셨을 경우 또 어떻게 지혜롭게 아, 어디로 다녀 오셨는지도 굉장히 자, 궁금하고요. 네. 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신 저를 따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정지민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들 썸머 스페셜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여러분들에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예. 이정민님께서 지민 자매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였는데 전주 한옥마을도 다녀왔고. 네. 한옥마을 너무 좋은데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네. 다녀와 보셨어요? 다녀왔죠. 먹을 거 많은데. 갔다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또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네도 다녀왔어요. 예.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과 쉼을 함께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던 휴가였어요. 아, 네, 그렇군요.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네 다녀오신 것도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네, 격려도 많이 해 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나는 못 나가라고 하셨을 때 본인이 찾아가셔가지고 같이 쉼을 또 즐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귀하신 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면 극동방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들으면서 같이 위로받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구사이오님, 아버지 차를 빌려서 휴가 갔어요. 근데 사고 내가지고. 아하. 아버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화 많이 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네. 다행입니다. 아, 그럼요. 네, 안전했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렇게 또 이번 휴가를 보내셨다고. 또 9113님, 거제 다녀오셨대요. 오, 거제도 또 저는 또 가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네. 좀 꽤 됐는데 저는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1학년 아이와 함께 포로 수용소 다녀왔다고 진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시네요. 아, 그럼요. 여기 갔다 오면 정말 밑에도 세상 이렇게 복음을 함께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아, 우리 지금 너무너무 자유롭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와가 함께 있으신 여행이셨네요. 그럼요. 네, 또 8417님은 여름휴가 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제주도에. 제주도 진짜 좋거든요. 네. 또 뱃속에 아가랑 17개월 딸내미랑 남편 이렇게 처음 여행 다녀와서 참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하셨어요. 네.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가족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네, 네. 큰맘 먹고 다녀오셨네요. 네. 네. 이번에 두 분이 다녀오신 거죠? 두 분만? 네. 지민자매님.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가세요. 네. 같이 가야죠. 네. 자,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학생의 수련회 캠프했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라고 주신 분 네. 계시고요. 또 저희 주부 발언 때가 원래는 주부 몇 단입니다. 라는 네임이 붙는 인데요. 네. 저희는 주부 아직 몇 개월 차 안 됐기 때문에 주부 1단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주부 네. 45단 지난주에는 또 주부 52단까지도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랬는데 오늘 또 몇 단인지가 안 나와서 너무 네. 궁금해요. 또 어느 단수 정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건지 어느 단수 정도에 이렇게 아빠 차를 갖고 나가셨는지 네. 또 궁금해서 여러분들 함께 그 네임도 적어주셨으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건 네. 좀 읽어야겠습니다. 고성훈 집사님. 목소리와 얼굴이 예쁜 지민자매님. 네. 꼭 읽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고 네. 말씀하시면서. 네. 네. 행성 다녀오셨다고요? 네. 와, 잘하셨네요. 멋지네요. 행성에서 산속이어서 오기도 싫으셨다고 네. 동강에서 래프팅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안 덥겠지 하고 서울 올라오셨는데 다시 덥다고요. 네. 다시 네. 덥습니다. 행성에서 래프팅도 해봤는데 네. 진짜 재밌거든요. 또 물속에 괜히 빠지고 막 그런 시원하니까 괜히 네. 빠지게 되고 빠져도 재밌고. 좋은 시간 재밌고.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박민희 문집사님. 여름에 휴가 없이 근무하면서 뜰안과 함께 했습니다. 아하. 피디님을 위로하셨네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네. 어디 좀, 뭐죠? 파크 갔다 왔다고. 네네. 워터파크 갔다 왔다고. 워터파크 다녀오셨구나. 네. 여기도 또 이제. 갑자기 며느라기가 급으로 가자고 했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네, 몇 단 되셨을까요? 주부 몇 단이신데 몇 단의 추천을 받고 가셨는지 또 네. 궁금합니다. 아, 또 이은영님 귀하십니다. 네. 자고 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기도원을 다녀오셨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셨군요. 너무 좋네요. 참, 우리 사랑했던 가족 여러분들은 참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저는 기도하시고, 자고 찬양하시고. 있는 제 몸을 깨우기 위해 한 번 더 네. 잤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자고 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원을 다녀오셨다고 너무 귀하십니다. 네. 네. 기도원 다녀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네. 네, 9428님도 기도원 다녀오셨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또 기도원 못 가신 분들은 저희가 종전에 광고해드렸잖아요. 우리 극동 네. 아트홀에서 600회 특집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26일에 그렇습니다. 네, 1시에 네. 또 이곳에서 난 기도원을 못 갔어 섭섭하신 분들은 만나고 신청하셔가지고 또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만나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계속 한번 또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이 네. 이번 주 금요일 1시에 있어요. 낮 네. 1시에. 금요일 1시 황금 네. 같은 시간대 못 오시는 좋죠. 분들 얼마나 아쉬우실까요? 네, 꼭 네.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선착순 500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자리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나고라고 문자 주세요. 만나고라고 문자 주시고 몇 분 오시는지 네. 가족 다 오세요. 그리고 혼자 오시지 말고 우리 구역 또 우리 목장 우리 속회 네. 또 우리 단체 교회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오세요. 함께 나눠야죠. 아, 그럼요. 네, 좋은 건 더 나눠야죠. 맞습니다. 네. 1973년에 이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어요. 네. 근데 총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라디오에 들었습니다. 110명인 줄 알았는데 110만 명이 모였다고. 네, 110만여 명이 모였는데요. 크, 네. 거기서 4만 4천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얼마나 또 그 뜨거운 그 광경이 얼마나 은혜됐을까요. 저 기도원 갔다 오시면 9428님과 이은영님 꼭 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또 함께 나눠주시죠. 기도하는, 네, 네, 들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 아 그런 역사가 네. 아 정말 그 있는 자리. 이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참 은혜가 되죠. 자, 그렇죠. 특집 공개 방송은 이날 또 그 빌리 그레이엄 집회 당시 참석했던 분들이 몇 분 나오세요. 아하. 그 연예인도 나오시고. 네. 그리고 나 그때 그거 알아 라고 하시는 네. 분들 그 더 신청하시면 아, 좋겠네요. 예, 예. 그때 여기도 얼마나 뜨거웠는데 나도 그거 봤어 들었어 하셨던 분들은 네. 정말 그 감동 다시 모이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만나고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고 몇 분 오시는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진솔한 이야기 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하신 이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진행을 하시는데 네. 전국의 극동방송 12개입니다. 서울까지. 그렇죠. 그런데 전국 극동방송 생중계로 진행이 되니까 정말 아름답고 잊지 못할 무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별히 또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 또 성도의 어떤 자세 모습,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무덥잖아요. 정말요. 정말 썸머 스페셜 답네요. 스페셜 다와요. 스페셜이에요. 네, 스페셜. 진짜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네. 또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1시입니다. 네. 26일 금요일 1시에요. 이번 주에요. 네. 네, 지금 문자메시지 또 아니면 전화로 신청하시면 돼요. 02-320-0114 320-0114 극동방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7359님께서 신청하셨어요. 만나고 2명 네, 김옥선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네. 많이 신청하셨네요. 또 주부 발언 때 시간이니까 또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는 온유현유맘님께서 예. 주부 10단인데요. 아. 선머 스페셜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대학원 졸업을 하셨다고. 아우 진짜 아, 예. 잘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네. 졸업을 했습니다. 저 축하해 주세요. 아, 라고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받을 네. 일이죠.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4300님께서 우리 또 여름이가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제 점심 때 충동적으로 서울에서 속초를 쌌습니다. 네, 시원한 물에 한 그릇 하고 예, 예. 닭강 정도 사오고요. 갔다 오니까 저녁 11시. 그런데 여전히 덥네요.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예. 하셨어요. 자, 어제 점심 때 충동적으로 속초를 다녀오셨지만 네. 4300님 26일 날은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행시. 충동적으로 네. 행시 오세요. 네, 지금도 네. 문자 보내셔서 충동적으로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미국 서부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네요. 아, 네, 다녀오셨군요.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궁금했었는데. 네.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 셋째 출산도 네. 있었어요? 셋째 출산. 3794님? 축하드립니다. 집에서 극동방송과 함께 했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극동방송과 함께 자체 부흥회를 하셨대요. 자체 부흥회. 네, 정말 셋째 출산도 하시고 자체 부흥도 하시고 네. 네, 또 얼마나 뜻깊은 시간 됐을까요? 수많은 찬양들 들으시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축복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그 썸머 스페셜 기간 특별히 이번 여름 기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있게 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네, 신청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라고 하시고 몇 분 오시는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떤 휴가 보내셨는지, 선물 집회 기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쭤봤는데요. 6772님, 매년 여름 휴가는 하동 시댁으로 가요. 하동으로? 네, 시댁 근처에 계곡이 있거든요. 예. 너무 시원해요. 딸 셋인 저희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머니한테요. 아들 낳으면 교회 가실래요, 어머니? 라고 했지만 대답을 못 들은 휴가였습니다. 다음 뵐 때에는 가겠노라 또 대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답하시면 저 넷째 도전합니다. 우와. 여기서 반전. 주부 42단입니다. 주부 자. 42단이면요. 그렇죠. 결혼은 몇 살 때 하셨던지 지금. 네. 굉장하신 또. 이거 정말 기도 제목이네요. 그럼요. 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 아멘. 딸 네. 셋이고요. 아들 하나 더 낳으면 교회 가실래요, 어머니? 대답을 못 들었다고요. 대답 주시면 넷째 도전하신답니다. 네, 대단한 결심. 네, 2298님께서는 주부 19단입니다. 19단. 저희 홍천에 봉사 다녀왔어요. 무더운 날씨가 마라톤 하고 있는 지금 이번 여름 휴가가 또 이렇게 수련회 식사 봉사 활동을 갔다 오셨다고요. 네,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네,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이 또 개학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쌍문홍 엄마님께서 네. 네.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제 스페셜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아이들의 개학이 이제 어른 네. 어머니들의 또 방학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방학이죠. 네. 하지만 우리 네. 2학기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만나고 가겠습니다 하신 분. 네, 만나고 계시고요. 네. 자. 너무 귀하십니다. 만나고 30개월 아들과 뱃속에 4개월 된 아기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라고 하시면 만나고 하고 몇 명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네. 꼭 오십시오. 이게요. 네.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굉장한 집회였습니다. 아. 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귀한 설교 말씀을 증거하실 때. 네. 그때 당시 39살 되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셨는데.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 줄이야. 아하. 줄이야 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그 73년도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셨다면 진짜 네. 그런 칭찬 받을 만하죠. 예, 멋집니다. 자, 만나고 여러분 네. 신청하세요. 네. 6131님께서 친정 식구 16명과 함께 달군 계곡에 갔다 오셨대요. 16분과 함께. 네, 군대 간 아들도 휴가 나오고 준비해주신 네. 우리 남편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주부 26단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만나고 가용하셨는데,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몇 분 오시는지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김지은님은 주부 10단인데요.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요. 딸 셋도 부럽네요. 아까 전에 그 사연에. 네. 네, 부러워하셨어요. 아들 셋? 네, 10주년 기념으로 우리 네. 아이들과 처음 비행기를 태워줬다고 합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이번 썸머는 괌에서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네, 네. 쓰리보이. 네. 네. 아,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었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보내셨네요. 네. 다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대자연을 좀 더 느끼고 큰 마음을 품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글 주신 분도 계시네요. 저도 제주도 가까이 오면서, 아, 주님,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아, 정말 아름답죠. 네, 그 어떻게 그 파도며 부서진 그 바위들이며 보고 있으면 폭포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와, 말해서 전방 폭포를 보면서 산에서는 계곡이 떨어지고 바로 앞에서 파도를 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 우와, 대박 하면서 네.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글 올려주신 것처럼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솜씨들을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네.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시간들 예, 많이 만드신 것 같고요. 네. 자, 그 외에도 정말 보람차게 잘 보냈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극동방송을 네. 들으면서 이 여름 잘 보냈습니다라고 계속 글을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들으시면서 네. 누리셨던 그 가정에서 지내셨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저는 그 찬양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정말 썸머 스페셜 극동방송에서 만들어준 그 썸머 스페셜의 방송들의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 찬양의 시간도 집에서 느낄 수 있는 부흥의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사드릴 시간 됐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아쉽습니다. 많이 얘기 못했는데, 어떡하죠?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민 자매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때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축복의 씨앗. 계속해서 만나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만나고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낮 1시 극동 아트홀에서 있게 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